실례지만 김 과장님 계세요? 1번 부산에서 왔어요. 2번 길 건너서 타세요. 3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. 4번 김 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.